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호산나 성가대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제목으로 성가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호사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귀한 가사를 찬송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이 땅,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여러 종류의 제사들 가운데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쪼개어서 완전히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 밑에서 타오르는 불은 24시간, 1년 내내 단 한순간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단 위에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만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나 드리지 않을 때나 365일 24시간 내내 번제단 밑에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번제단과 번제단 밑에 불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단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 바쳤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속죄양으로 단 한 번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 밑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 인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오신 단 한순간도 중단 없이 쉼 없이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이 불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뜨겁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번제단 아래에서 쉬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불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 쉬지 않고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불, 그 불에는 어떠한 불들이 있는지,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통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불, 성경은 임재의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성경 여러 곳에 임재의 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불이 아담 타락 직후에 나타난 화염검이죠. 화염검. 화염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칼입니다. 불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담 타락 이후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도구로 화염검을 두셨다. 불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겠다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시, 횃불 언약 때 이 임재의 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재물을 쪼갠 뒤에 횃불이 지나갔죠. 근데 이 횃불이 사람 손에 들려서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 스스로 혼자 지나갔어요.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또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에 붙은 불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붙은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죠.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이번에는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한 불기둥. 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기후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신 하나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도 이 모습이 나오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때 그 애굽 군대를 가로막으시는 불구름 기둥이 나오죠.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랬어요. 즉 불구름 기둥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불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나옵니까? 이번에는 광야 노정 가운데 11번째로 진을 쳤던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특별히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과 함께 신의 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면은 모세가 신의 산에 총 8번 올라가죠. 총 8차 등정 가운데 네 번째로 올라가는 4차 등정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음성으로 선포하신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불 가운데 임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불과 함께 임하신 것입니다. 임재의 불이죠. 또한 신명기 4장 3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죠. 또한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드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당신의 음성으로 선포하신 뒤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죽을 것 같다,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이들은 심판의 불로 오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은 그 불이 우리를 삼키는 심판의 불이다라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또한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같은 율법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불같은 율법이다 라고 설명한 것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같은 율법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흔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에 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마. 특별히 자신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1차 귀환 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되었죠. 성전 재건 1차 귀환 직후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벽이 헐린 그 상태에서 성벽 재건이 되어지지 않은 때 하신 말씀이 스가랴 2장 5절이에요. 성벽 재건은 마지막 3차 귀환 때 이루어지죠. 아직 성전 재건만 이루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때, 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직 헐려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또 언제 침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이는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불로 임재해서 너희의 신령한 성벽이 되어줄 테니 보이는 성벽이 헐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성전도 하나님의 불같은 성벽이 잘 가로막고 있기에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수많은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에는 또 어떠한 불이 있는가? 성경은 심판의 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불, 이번에는 심판의 불이다. 계시록 18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사, 불에 사르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일으킨 열 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함께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랬어요. 우박지앙, 얼음덩어리가 마구 쏟아지는 우박지앙에 그 우박 가운데 불이 섞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얼음은 상극이죠.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 그 우박 재앙 때는 바로 우박, 얼음 덩어리 안에 불이 섞여서 그들을 때리고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심판의 불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자연히 1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분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향을 피운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 앞에, 즉 성소의 맨 끝부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향로가 있고 그 안에 향이 들어있죠. 정기적으로 그 향에 불을 넣어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이 분향, 향을 피운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행위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분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이 정확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향을 성소 안에 피워서 가득히 연기를 메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신령한 분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하되 다른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웠기 때문이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피웠던 이 다른 불은 어떠한 불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불은 번제단에 24시간 붙어있는 불이 아닌 다른 데서 옮겨온 불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율법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소 안에서 분향할 때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로 향을 살라야 한다. 다른 불로 향을 사르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피우라 이거예요. 분향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 무엇을 말합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붙어 있는 불, 그것으로 향을 살라야 된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로의 불에 의해 살라진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8장을 가보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을 향연으로, 향로에 담긴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도 구약 율법과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옮겨온 불로 붙인 향이다라고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올려야 될 분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로에 담긴 향, 이것을 붙이는 불도 단 위에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번제단 위에 불로 마지막 계시록에도 향을 또 피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단은 무슨 단일까요? 바로 영적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라고 그랬죠. 영적 번제단에 붙은 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그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영적 번제단에 붙은 신령한 불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복음, 다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의 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서 모두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분향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번제단의 불,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의 불로 향을 피우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분향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광해 노정 가운데 고라 일당의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사용되었어요. 고라 일당,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 결과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들도 제사장들이에요. 똑같이 분향하다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이들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 심판의 불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 지옥불, 이 지옥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불, 지옥불을 가리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있는 곳이다 표현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3장 17절도 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역사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알곡 성도는 구원하지만 쭉정이 성도, 말씀이 없고 헌신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죄만 저지르는 쭉정이 성도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이제부터 저 여러분 모두 올바른 말씀의 불로 올바른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불에서 모두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단의 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불의 역사다. 잠언 17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불로 깨끗게 재련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상 연단의 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풀무불이죠. 특별히 연단의 불을 가리켜 성경은 풀무불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무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 보석들을 뜨거운 불로 재련해서 뜨거운 불로 다 달구어서 더러운 불순물들을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 깨끗한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무이고 거기에 뜨거운 불을 가하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고통받은 것을 가리켜서 풀무불에서 연단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금 같은 신앙을 얻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쇠풀무에 너희를 연단시켰다가 이제 너희를 꺼내준다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1절도 같은 말씀이죠.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애굽에 고생했던 400년 기간을 철풀무, 쇠풀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통과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이번에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를 있으면서 당했던 그 기간을 바벨론 풀무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또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또 고생했죠. 이것도 풀무불의 연단의 기간이었다. 특별히 바벨론의 풀무불 연단을 다니엘서 3장 23절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당했던 풀무불 시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시대죠. 거기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이 세 친구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결과 그 형벌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죠. 바로 혹독한 연단, 거기서 재련된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연단의 불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극심한 환난을 통과했던 욥이 당한 연단의 불이죠. 욥, 당대 의인으로서 정말 이유도 모르고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그 연단의 기간,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계산해보면 무려 30년 동안 욥은 이 환난을 당했어요. 몇 개월이 아닙니다. 재물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극심한 환난 30년 동안 당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은 욥이 자신이 받은 이 극심한 환난을 바로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정금같은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일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연단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불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연단의 불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소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2절은 불의 연단, 연단의 불을 통과한 승리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짐승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고 통과한 자들이다. 연단의 불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건 이 땅의 바다가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연단의 불을 통과한 유리와 같이 반듯해진 말세의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한마디로 연단의 불을 통과한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출렁거려요. 근데 이것이 유리바다가 되었다. 표면이 깨끗한 유리와 같은 바다가 되었다. 바로 정금같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 여러분들 모두 이 험난한 세파를 살아오면서 출렁이는 세상 바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출렁거려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말씀을 통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늘 정확하고 늘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단련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신령한 불, 즉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불, 이 땅에 붙기를 원하셨던 불은 예수님의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불을 인간의 마음 땅들에게 붙이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바로 이 유대 땅에 이 말씀의 불이 붙은 자가 없었어요. 따라서 십자가 세례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믿음의 불이 붙을 때까지 이 땅의 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땅에 붙지 않았던 그 신령한 불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뜨거운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구속의 말씀, 신령한 번제단의 불을 먼저 내 안에 붙이시고 그 말씀의 불로 우리의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태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시련의 불도 능히 이겨내고 영원한 임재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15년도 하반기 오직 말씀의 불, 오직 기도의 불, 오직 헌신의 불, 오직 전도의 불, 오직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사시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위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완전히 불사르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4시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 뜨거운 열심의 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날마다 이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가정에 붙고 자녀에게 붙고 직장 사업체 이 교회에 붙어서 저희를 마지막 세상의 연단의 불을 통과하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서 우리도 뜨겁게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역사에 동참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은혜 찬송 17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